혹시 가끔씩은 마음이 텅 빈 것 같니? 사계절과 발걸음을 맞추던 사이 I feel lonely 여기 봄을 갔던 인형 위로 쌓인 먼지 여전히 뽑은 아픔에 속삭였지 Goodbye party 다른 말은 필요 없어 I could